국제사회계가 버천보 전투 승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송 김종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더위출란도 반제연단,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과 콜롬비아 강계 주체사상연구소절은 뷸레친에 실은 글들에서 역사적인 버천보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 전하면서 버천보 전투가 오늘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무장한 제국주의자들과는 오직 무장을 들고 싸워야만 민족해방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기내 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은 시희망의 등대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가 더욱 악랄해지고 있던 시기 김일성 주석께서는 꺼져가는 민족의 넋에 생명과 활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버천보 전투를 저직지휘하셨다고 했으며 메이커 신문 우니다드 나시오날은 김일성 주석의 탁월한 지략은 버천보 전투를 통해서 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윙칭송 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저와 영국 선민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저는 공동 성명들에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의 종말을 예고하고 해방의 요명을 알리는 계기로 된 그날의 버천보의 불길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반제 투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선근 조선에서 오늘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